누군가를 계속 만나 웃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죠. 그 첫인 걸쇠 널 웃고 있을 널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죠. 참 바보 같네요 내가. 차라리 너가 좀 더 힘들었음에 힘들었음 내 생각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. 나도 아무렇지 않고 싶은데 그토록 너 감고 하나 둘 세어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꿈속에서도 널 나도 모르게 찾고 있죠. 잊고 싶던 그 말인 거짓말인가 봐요. 아니죠 오히려 버릇이 들었는지 지금도 더 부르는 너에게 이름만이라도 잊고 싶은가 봐요. 차라리 너가 좀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음 내 생각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. 나도 아무렇지 않고 싶은데 그토록 널 부르던 그토록 널